있다면 나 용서될 텐데. 그댄 잊고 살 수 있나요? 정말 그래 줄 수 있나요? 내게 받은 상처를 전부 버릴 수 있나요? 조금이라도 그대 편히 떠나실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난 해야만 할 텐데. 떠나나요 이대로 정말 보내야 하나요? 이별은 잔인하게 그댈 잊으라 하는 힘들어하던 그